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정식욱 위원인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부위원장 리수영 동지를 단장으로 하는 조선노동당 대표단이 越남에서 진행되는 제18차 공산당 노동당들의 국제회의에 참가하기 위해서 26일 비행기로 수도 하노이에 도착했습니다.